날 꿈꾸고 있어. 눈 감아도 어김없이 내 눈은 선명해. 날 비추고 있어. 내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 너를 향한 그 떨림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지. 네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 더 나간다는 널 말 없이 보내야 했어. 왜 이제야 잃어버린 후에야 그 무게를 깨닫게 되는지. 손을 내밀어 잊어보아도 익숙한 그 내연 하나 없는 게 세상이 텅 빈 너로 인해서